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장만 팟캐스트 시즌3 그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근데 왜 시즌3예요? 잘 안 들으시네요. 네. 시즌3 우리 지난번에 강연하고 아, 그래서 시즌3, 2가 그냥 그렇게 그냥 급격하게 없어지고 시즌3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잘 나간다는 시즌을 자주 바꾸거든요. 아. 워낙 시즌 한번 바꿀 때마다 한두 달을 쉬어줘야 되는데 그치. 고객들, 청취자들 여러 같은 성원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쉬지도 못하고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즌... 한 주 쉬었지. 한 주 쉬었죠. 아, 그건 작업상. 작업상. 우리가 쉬는 건 아니죠. 네. 네. 작업상 그렇게 된 거고요. 아,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이학령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입니다. 앞에 길다.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죠? 네, 센터입니다. 여의도 그 본사가 아니잖아요. 항상 본사에다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찾아가셔도 본사로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 따로 있습니다. 여의도 네, 네. 금융센터.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네. 그 검색을 하려면 네. 뭘로 검색해야 되죠? IM투자증권으로 검색하면 되죠? 네, 네이버에 IM투자증권 치시면은 딱 지도랑 위치까지 잘 나오고 거기 3층이죠? 네. IM을 인수해서 메리츠가 된 네. 거니까 네. IM투자증권이라고 써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3층으로 오셔서 문을 열어 제끼시면서 김성훈이 어딨어! 하고 소리를 네. 치시기 바랍니다. 합병이 완전 끝나면 이제 네. 이름 바뀔 텐데요. 전화번호가 직통전화가 서울 02-6098-6320 맞죠? 다시요. 네. 기계음을 한번 삽입해 주시죠. 아, 했는데도 뭐, 못 떠나다듬 계시니까 자,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전화번호는 콩 01 아이 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네. 기계음으로 진짜 넣어줘. 아, 그건 기계음 앞에 한번 넣어야죠. 네. 하여튼 02-6098-6320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하여튼 여의도 좀 아시는 분들은 미용빌딩, 홈빌딩 뒤쪽에 있다 라면 웬만한 수준 아시는 분은 알아들어요. 네. 네, 모르신 분은 하여튼 여기서 앞서 얘기한 대로 IM 투자증권 본점 네. 빌딩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장소 제공하는 거를 해갖고 괜히 우리가 빨아주고 있는데 네. 여기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네, 네. 시장이 우리가 나름 경고 메시지를 조금씩 네. 계속 드려왔고요. 지난주 네. 2주 연속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오늘 한번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어요. 뭐 코스닥은 좀 버티나 했더니 결국 코스닥도 오늘 참 5월 6일이거든요. 네. 월요일 다음날 화요일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무려 27포인트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2100까지 위험하다 했는데요. 2104.58로 끝났고요. 1.3% 밀려났습니다. 코스닥은 665.94포인트 지난 월요일보다 1.76% 떨어졌네요. 참 오늘 수요일이네 수요일. 네. 화요일인 줄 알았더니 하여튼 오늘이 꼭 월요일 같기도 하고 또 금요일 같기도 하고 이상한 날이야. 조금 애매하죠. 네. 네. 중간에 계속 하루 걸러 하루 쉬고 그랬었는데 네. 오늘 수요일이죠? 네. 네. 수요일에 녹음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오늘 이 들으신 분은 이제 아마 5월 7일 정도에 아마 팟캐스트 들을 7일이나 8일에서 나눠서 들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 세 명이 출발했고요. 잠시 후에 2분아 아침에 되면 우리 또 강 선생 모셔갖고 중국에 또 어저께 또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요. 중국 얘기도 오늘 또 특집을 한번 마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 요즘 가장 현장에 있는 사람 우리 김성 과장인데요. 시장 네. 왜 이렇게 떨어져요, 오늘이요? 글쎄요, 뭐. 다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뭐 그동안 오른 거를 좀 감안을 해본다라면 어느 정도 쉬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켓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지 않겠습니까? 뭐 잘 간 종목들 고점에서 팔고 또 바닥권에 순환매 나온 종목도 잡아서 또 수익 내면은 가장 좋겠지만 뭐 그거는 뭐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상황 뭐 그 내추럴 엔도텍 때문에 어떤 파생된 것이라고 하겠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이미 성장주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간의 괴리가 가장 컸었다라는 것이 결국은 가장 큰 이유가 됐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 이승원 대표님도 그렇고 이항영 님도 자주 말씀하셨지만 미국 S&P 내에서도 지금 바이오테크 주식이 꺾이면서 또 바닥권 소재나 산업 주식은 또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좀 괴리감이 나오면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약간 좀 성장주 초에서 펄을 그동안 20배, 30배 정도 이상 줬었던 것이 어느 정도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커져가고 있고 또 하나가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6월 달부터 이제 상한가 30%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어떤 제도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뭐 기존 종목들을 다 채우고서 그런 상을 맞으려는 사람들은 많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포트를 줄이는 과정이 좀 같이 겹쳐지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시장의 어떤 출렁임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럴 때마다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뭐 시장의 변곡점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라면은 굳이 여기서 극단적인 전략, 즉 주식을 다 팔고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만큼 또 바보 같은 전략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우리가 느끼는 시간에 대한 관념과 그리고 떨어질 때 투자자들이 느끼는 시간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죠. 저는 진짜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 속에서 숨을 참고 있을 때는 그 1분 1초가 정말 시간이 안 간다. 괴롭고. 그런데 물 밖에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것도 모르지 않겠냐. 저는 그게 듣고 정말 뒤통수를 떼는 듯이. 정말 왜?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과 종목의 펀더멘탈은 달라진 게 없다 이거죠. 거기 갈려면 갈 것이고 떨어지려면 계속 떨어질 텐데 결국 달라지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인간의 투심이다. 네. 이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싸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똘똘하다고 느껴진다면은 굳이 어설픈 구간에서 툼에 동참해서 그걸 자른다거나 뭐 비중에 대한 조절은 우리가 해볼 수 있겠지만은 뭐 다 자르고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을 잡는다 이런 식의 전략 그게 뭐냐면 엇박자가 나는 가장 큰 그게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출연하면서 뭐 순남의 얘기도 하고 이런 식의 또 단어도 쓰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큰 돈 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거든요. 좋은 종목 가지고 있어 계속 끌고 가는 사람들이 결국 큰 돈을 벌었듯이 우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질수록 거기에 좀 부가 내동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어느 정도 비중만 서쪽 좀 줄여서 현금만 좀 가져가자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현재 지금 다가오는 현재 진행 중인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조금 뭐랄까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조정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그 저희들끼리 오늘 한 얘기는 저희들이란 게 여기서 누구예요? 저를 지정분들이 네, 저희 쪽 센터에서 아, 예, 센터 예. 분들이요. 일단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코스닥이 고점 대비 조정이 일단 현재 지금 일주일 이상 진행이 되어 왔고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어제 4% 급락한 이후 오늘 다시 일단 반등이 나왔고 미국도 지금 뭐 끝나봐야 알겠지만 미선물론지 반등 중인데 만약에 간밤에 이제 미국과 유럽이 어느 정도 양호하게 마감이 된다라면은 저는 내일은 아마 코스닥 중에 아마 급등장이 한번 네. 되두림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좀 잘해야죠. 거기에서 뭐 이제 더 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것보다는 네. 내 종목이 시장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 건 상관없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자르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이 급반등 많이 나온다라면은 그때 내 종목이 못 간다. 예를 들어서 벌써 오늘장 같은 보시면은 그 화장품 쪽에서 네. 반등이 벌써 이미 나온 종목도 있었는데 같은 화장품 섹터 올라갔다가 반등이 못 나온 종목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코스메스 이런 거? 그렇죠. 코스메스 네. 같은 거 가고 오는데 네. 다른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지 못한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즉 뭐냐면은 오늘 분명히 지수는 1.7% 코스닥 시장 떨어졌는데 네.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들 보시면은 의외로 어? 다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둘씩 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네. 나온다 이거죠. 네. 즉 시장은 벌써 스마트하기 때문에 벌써 이런 와중에서도 반등을 대비하면서 네. 더 갈 종목들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특히나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번 주에 시장이 뭐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좀 더 뭐 쉬어가는 간에 내 빨간불이 나오는 종목들에서는 진짜 딱 발라내놓고서는 네. 그 종목들이 여러분들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승원 대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시장 그 조정에 시장 대한 요인 그리고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좀 조정의 요인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네. 그 21일날 작년이래 지난달 21일이었죠 네. 그러니까 빌그로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아 그로스 형님이 빌그로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독일 국채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 네. 자기는 네. 레버리지 100배를 일으켜서 매도를 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레버리지를 100배를 일으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네. 독일 국채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4월 달부터 시작해서 독일 국채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독일만 오른 게 아니라 네. 글로벌 금리가 다 올랐어요. 그로스 한마디에. 네. 그로스 한마디에 금리가 올랐고 네. 채권 투자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금리가 형님은. 오르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던 현상들. 그동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금리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우리가 예측했던 6월 달의 시장 조정론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 9월달 네. 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줄 거고,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조정이 들어올 거다라는 네. 시기를 예측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한 6월 중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걸 한 달 반이나 앞당긴 게 누구냐면 바로 빌 그로스가 네. 이 오랄로 입으로 네. 그 뭐 아, 레버리지 100배를 일으켜 갖고 한다는데 네. 어? 네. 누구 근데 그 어쨌든 간에 근데 빌 그로스 따라하는 사람들은 돈 엄청 벌었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네. 그런 그 멘트가 일단 시장의 조절 금리를 글로벌 금리 상승을 만들었고 네. 그것이 뭐 미국 유틸리티주의 하락이라든가 네. 아니면 나스닥 바이오테크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걸 네. 이끌었고 또 그 그런 것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도 이 성장형 섹터 네. 우리는 뭐 내추럴 엔드텍이 일단은 네. 그 뭐 그 트리거 역할을 하긴 했지만 네.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한 데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동참이 되면서 그런 네.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더해지면서 시장의 조정을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 조정이 언제까지 갈 거냐에 대한 쪽에서 5월 달에 반등은 준다라고 봐요. 네. 5월 달에 반등은 주는데 진짜 하락은 뭐냐면 이번 하락이 아니다. 진짜 하락은 이번 하락이 아니고 아 겁나는 소리 하네. 6월 대표님께서 달에 나타나는 하락에 대한 쪽이 네. 진짜 하락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앞에서도 김성훈 우리 과장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네. 이 종목에서 분명히 반등 나오는 놈은 나와요. 네. 반등 나오는 놈은 나오는데 네. 정말 그러니까 무임승차했던 애들 네. 나도 화장품 하는데요 했던 애들 저도 바이오 하는데요 했던 애들 저도 똥꼬에 새살을 바르면 새살이 살살 돌아요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저도 그 새살이 돋는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 매출은 진짜 연결이 안 되는데 네. 단순하게 화장품 한다고 해서 올라왔던 애들은 분명히 엄청난 그냥 사업 검토만 하더라도 검토만 하더라도 그런 애들은 분명히 하락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다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조정폭은 조정폭은 기간. 이번에는 아까 뭐 기간은 뭐 5월 저는 내일부터라도 당장 이 방송이 나가는 목요일 날부터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봐요. 네. 저도 왜냐면은 오바 오늘 오바 때렸거든. 오늘 무작위 오바 때렸거든 네. 시장이. 네. 그 시장이 오바 때린 이유는 뭐냐면 이 개인 신용이 지금 투매를 유발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개인들 신용 투매. 그러니까 뭐냐면은 코스피의 신용 잔고가 올해 1월 달에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올해 1월 초에 코스닥의 신용 잔고가 코스피의 신용 잔고를 넘어섰어요. 네. 근데 언제였다고요? 1월 초에. 네. 이미. 네. 3억 아마 지금 7억 4천인데 네. 지금 아마 3억, 7조 4천억? 7조 4천억인데 아마 3억 4조 가까이가 아마 코스닥? 거예요. 코스닥일 거예요. 3억 8천인가가? 3조 8천억인가가. 네. 네. 그래서 그 코스닥이 어떻게 통계가 나와요? 네, 나와요. 한국금융협회에 들어가시면 네. 통계 데이터에 보게 되면 유가증권 따로 그다음에 코스피 그 코스닥 그 따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금융투자협회. 네. 한국 알아요. 네, 금융투자협회 네. 가시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네. 거기서 보게 되면 이미 1월 초에 이미 넘어갔거든 코스닥이. 근데 코스닥하고 거래소의 시가총액 차이는 보게 되면 8분의 1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 정도 맞냐? 8배가 많은 거죠. 코스닥의 네. 신용 잔고가. 아, 그렇죠. 8배에서 10배 사이가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한 10배 정도가 더 많으니까 네. 이거에 의한 변동성, 네. 종목별 변동성은 어마어마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용 잔고가 높은 애들. 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한번 깔끔하게 반대매도 네. 한번 맞고 네. 가야지. 그러니까 내추럴 엔드텍 같은 경우는 그때 그 매도기에 딱 한 번 줬잖아요. 네. 그때 매도 못한 사람은 집에 가는 거예요. 다 부실채권 심사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번에도 특히 스탁론 하셨던 분들 다섯 네. 배까지 되잖아요. 그런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 반대매도 맞는 거지 이번에. 그걸 유심해야 되지 않나 보고 네. 있어요. 저도 얘기 좀 드리면 좀 몇 가지만 그 겹친 거 빼놓고 하면 저도 하여튼 그 특히 이제 많이 보셔야 될 게 10년물 국채 금리거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알게 모르게 지난번에 한번 반등을 하다가 조금 다시 내려가다가 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5월 6일 방송 녹음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면 5월 5일이요. 미국 기준으로 그 5월 그 그러니까 5월이죠. 5월이나 마감했던 10년물 금리가 2.2%가 끝났습니다. 2.2%. 그럼 이제 감 약간 부족하실 텐데요. 이게 보면 지난 3월 10일 이후 최고치거든요. 3월 10일치. 그러면 이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뭔가 그 냄새 맡고 미리 올라간다는 느낌. 그게 누가 됐건 간에 그 그로스 형님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충분히 근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이것만 보면 이게 추세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금리 인상 그런 일부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미국 금리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9월이 됐건 10월이 됐건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 말이 많이 다르지만 이렇게 일단 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독일부터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뭐 금리 추가적 인하 얘기 있지만 우리나라도 조금씩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거야. 그런 관점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뭐 오늘의 증권주가 폭락이 났는데요. 증권주의 폭락은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되겠죠. 갑자기 종목군 얘기하면 결국 하나는 거래대금이 그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났거든요. 며칠 안 되는 사이에 예, 그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증권주가 올라갈 때 뭐 큰 영향이 있건 없건 간에 논리 중에 하나가 채권 수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머리 아파질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걔네가 이번에 네. 금리 내려갈 거라고 하고서 네. 지난달에 베팅을 무지하게 했대요. 채권에다 단기채에다가. 그래서 그게 이번에 금리가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네. 4월 21일부터 미국 네. 때문에. 네. 그래갖고 그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질 거라고 2분기에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러면서 오늘 급락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판단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현실성 있는 얘기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결국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그런 쪽에서 보면 유럽에 대한 유동성은 단기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유럽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약간의 우려감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돈의 쏠림이거든요. 돈의 유럽으로 가던 돈이 약간 멈칫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 돈이 빠지진 않았어요.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의 어떤 계단식으로 봤을 때 멈칫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이 약간 멈칫하면 당연히 한국 시장 그 포함한 이머징 마켓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2부, 잠시 후에 또 2부 시간에 하겠지만 결국 중국 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졌거든요. 어찌됐건 이머징에서 빠졌는데 다 중국에서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일단 하나 말씀드릴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아까 저도 또 두 분한테 똑같이 질문 드렸지만 그럼 조정폭이다. 기간이다 얘기하는데 조정은 상식적으로 보면 두 가지 조정이 있거든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깊으면 기간 조정이 짧은 법이고 가격 조정이 짧으면 기간 조정이 길어지는 건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단 보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조정행이 얼마만큼 있겠느냐는 건데 우리는 보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지면 무조건 오늘 조정 보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미국 교과에서 보면 조정이다면 10%거든요. 그러면 이제 2200이면 2200포인트라는 얘기고요. 코스닥이 한 700 넘었었잖아요. 그럼 70포인트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조정이라면 미국 애들은 웃어요. 이제 상승 추세에서 약간의 걸림돌 정도라고 보는 게 이제 미국 애들 시각인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찌됐건 내추럴엔드텍이 단초를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목별 가격 조정은 상당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승원 대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주 방송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너무나 어이없는 주식들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승원 대표는 점잖게 얘기했지만 일부 종목 PR 뭐 적자뿐만 아니라 몇백 배 500배, 600배, 1000배짜리 널브러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50% 따따블 난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가격 조정이 심하게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러면 딴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면 딴 것들은 저는 과거 같은 코스닥의 급락하고 뭐 예 뭐 20, 30% 흐러지고 이런 건 없다. 다만 조정이면 우리가 얘기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조정 정도는 나온다. 그러면 10%에서 뭐 15% 특히 코스피는 10%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솔직히 코스닥은 15% 정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폭은 코스닥이 클 수밖에 없는 건 뭐 당연하겠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그 이상 가겠느냐. 정말 조정이 정말 폭락이 오겠냐는 것은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평가가 엇갈리지만 한 것 딱 하나 잘한 건 있다. 코스닥 시장의 경영 투명성, 재무적인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사기꾼을 많이 몰아냈다. 그래서 그건 하나 의미가 있다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박근혜 정부 현 정부에 대해서 뭐 말도 많지만 딱 하나 잘한 거는 증권 쪽에만 말씀 잘한 거는 양형 기준 엄청 구하고 올려놨어요. 그래갖고 그 일부에서 아직도 뭐 작전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있겠죠. 예? 예? 있겠지만 그 예전과 달리 그냥 그 1년 뭐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살고 나오는 사람은 만약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그런 짓밖에 안 한 거예요. 죄질 무겁지 않은 거죠. 근데 웬만큼 돈을 정말 많이 먹었다 이런 애들 보면 요즘 5년에서 7년짜리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작전이나 불공정을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는 생각, 느낌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벌써 여러 번 났을 겁니다, 지금이야. 근데 지금 몇 년째 큰 얘기가 별로 없어요.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뭐, 나오겠죠. 근데 그걸 이번에 내추럴 엔더텍이 이제 다른 쪽에서 사고를 친 건데, 그건 뭐, 그래서 어떤 분들, 야, 내추럴 엔더텍이 뭐, 야, 저봐라, 저 나쁜 새끼들 또 그러지만, 그 늘상 있는 일이에요. 네, 늘상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누가 잘못했건 안 했건 간에 그걸 정말 일부 벌써 일부 애널리스트 갖고 욕하고 보는 얘기겠지만 걔네들 속았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네, 그리고 보면 그 분에 가면 약간 딴 얘기지만 이번에 제일 문제되는 거가 충북 제천이 돼. 그 얘기 들으셨어요? 왜요?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면 나와요. 네. 거기서 올해 특히 그 백수어 그 농장직을 확대했대요. 농경작을 막 했대요. 시 차원인지 거기 농협 차원인지 그래서 소득 재활 활동으로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백수랑 가짜 백수 중국산 그리고 이업이야 뭐야 그 이상한 이업 피서. 네, 네, 그거가 전문가도 구별이 안 된대요. 네. 그래서 그걸 주의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뉴스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경작한 걸 100% 보장은 안 됐다 그랬대 또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게 선의의 피해인지 정말 악의의 피해인지는 나중에 법의 심판을 받으면 알 것인데 그중에서 정말 문제되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걸 알고 미리 공매도 친 놈이 있다거나 그런 건 이제 완전히 큰 집 가는 거거든요. 올해 또 완전 오래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법의 심판이 나오는 거고 정말 그 저 거짓 정보를 일부러 흘렸다 그러면 잡혀가는 건데 그래서 이거 요번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흔히 얘기하는 과거의 불공정 작전 이런 거랑 거리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말 그런 놈 있을 줄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수 차원의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해봤자 미국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조정 정도 그리고 그게 짧으면 짧을수록 기간 조정 정도로 가고 기간 정도로 가면 뭐 5월이 안 좋으면 6월, 6월 아니면 7월에서 뭐 한두 달은 갈 수 있겠지만 늘 그렇지만 한 번 들어온 돈은 뜨겁기 때문에요. 뭔가 다른 먹거리를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중에 살아나는 것 보면 이거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7일인가 8일, 내일인가 모레 형님 다시 들어오잖아요. 네. 아모레퍼시픽 형님 들어오니까 아, 몰래. 네, 마중 나가는 거죠. 그쵸. 형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한 짓 해놔야 되지 않겠니? 분위기 살피는 거거든요. 아모레가 역시 신의 한 수야. 되는 놈은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모레 시장 좋을 때 이거 왜 정지시켰니? 이렇게 사람들이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야, 아모레가 진짜 정지잖아. 아니죠. 그 신의 한수라기보다는 나라님의 윗분들의 뜻을 닫고 K탑 30회에서 맞춰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딴 얘기지만 롯데칠성 이런 것도 그런 뜻에 많이 그 롯데그룹에서도 하나 액면 분할해서 거래 잘되고 하나 네, 그런 느낌이 전 있을 거라고 보고 하나 보여줘야죠. 하나 좀 해드려야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갑자기 딴 얘기지만 저는 작년부터 그 아쉬움이 남는 주식이 딱 하나 있어요. 매번 얘기하고 나서 결국은 올라간 주식이 많은데 안 된 것도 있지만 어이없게 지금 계속 안 된 게 KCC거든요. 그래서 KCC는 말리 50만 원 이거 뭔가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요. 요즘 보면 약간 쓸데없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리면 정말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얘기했는데 안 오르더라고요. 2년 동안. 근데 어제 오늘 급하게 올라가 내가 아침 방송할 때 자수해서 저거는 이해가 안 된다 저거는 회의적이다 그랬는데 대교? 대교 근데 요즘 그런 거 보면 정말 이상한 것까지 많이 올라가는 시장인데요. 네. 여하튼 시장은 그게 여전히 그게 그런 게 막 갑자기 올라가고 뭐 메가스타디 분할 상장하면서 올라갈 때 동참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웅진 뭐죠? 싱크빅. 싱크빅. 네, 그래서 뭐 웅진 뭐 회원수가 몇 웅진은 근데 웅진 북클럽은 그게 저는 의미가 되게 크다라고 아니 되죠. 아니 맞는데 그게 그 갑자기 그 예전 같으면 북클럽이 오늘 어제 있었던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대교 보니까 대교할 때도 보니까 대교 러닝센터 중국 상해 얘기는 막 나오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짜증 흥나는 거야.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보면 좀 어이없는 게 워낙 많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지만 종목별로는 조정이 결론 상황이지만 많이 앞으로도 많이 남았을 것 같다. 다만 지수 차원이고 그래서 종목을 잘 선택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란 생각 일단 같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종목별로 종목이나 그런 것들 특히 그 우리 종목에나 그런 관심 있으면 핵심이 되는 거 몇 가지는 코멘트 좀 해보고 일단 한번 간 거 있으면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성 대표 요새 꼭 이 종목만은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거 있으면요. 이번 시장에서 안 망가진 종목이 네. 뭐냐면 네. 핀테크 관련주들이 안 망가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지만 네. 그 핀테크에서 다음 카카오가 아니라 이 다우 기술 다우 데이터 이거거든요. 그런데 네. 다우 기술도 좋은데 네. 시장에서 이제 좀 때가 덜 탄 종목이라고 보면은 이 다우데이터가 때가 좀 덜 타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의미가 뭐냐면 딴 거 다 필요 없이, 그러니까 네. 다우데이터나 다우기술은 커버리지 않은 증권사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커버리지 않은 네. 다우기술은 최근에 하나 있었는데 네. 커버리지도 잘 안 해요. 근데 네. 이제 다우데 기술 같은데 보게 되면 뭐 용인 죽전에 땅이 있죠. 그 다음에 네. 그 동안에 사실 다우기술 한 게 뭐야? 네. 별거 없거든. 네. 그냥 그 MS 총판이었잖아, 총판. 네. 그냥 그 뭐야 라이센스 사다가 네. 그거 깔아주고 대신 설치해주고 그거 받고 돈 받고 소프트웨어 별거 없어 말이 기술이지. 근데 네. 이제 사실 다우 기술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저기 뭐야 그 저 ERP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 뭐지? 더존비지온. 더존비지온처럼 애들도 개발은 사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존비지온은 진짜 개발하는 회사였다고. 근데 이제 다우 기술이 근데 그동안과는 다르게 최근에 이 진짜 자기네가 개발한 프로그램 쪽에서 용역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봐야 되지 않느냐. 회사가 일단 체질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 네. 다우 기술, 다우 데이터가 네. 체질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라는 게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번 핀테크 관련돼서도 네. 뭐 키움 증권이 할 수도 있고 다우 기술이 할 수도 있고 뭐 어디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다우 기술만큼 네. 저축은행도 해봐. 저축은행 프로그램도 설치해봐. 네. 그 다음에 증권도 해봐. 네. 인터넷 쪽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SNS도 얘네들이 기업용 SNS도 서비스하고 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다 갖고 있는 회사가 사실 다우 기술밖에 없더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김익래 회장이 네. 원래 뒷방에 앉아 계시고 네. 늘 이렇게 회장님 역할만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실제 업무에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저기 출근도 자주 하시나? 출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네. 일선 현장에 지금 다우데이터 네. 그 저걸로 그 등기를 올렸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네. 무슨 의미냐? 이게 김익래 회장에 대한 그 일선 복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네. 이게 바로 핀테크를 본인이 직접 챙기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할게 이번에. 네.라고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분이 보게 되면 키움증권이라는 기업을 키우고 그 동안에 이렇게 뭐 사람인 상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한국 신용 평가 정보인가? 사람인 것도 그 다우데이터 네, 다 다울 거예요. 그거 저기 한국 그 신용 평가 정보 그게 그 뭐 하는 건데 홍보 하잖아요. 네. 사람인인 네. 거 그거. 그다음에 네. 뭐 한국 신용 평가 정보 이런 것도 다 다울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거 그동안의 촉을 보게 되면 김익래 회장의 촉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분이 일선에 복귀해서 핀테크를 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은 네. 그만큼 이쪽에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사전 포석으로 저축은행까지 오프라인에서 인수까지 해놨지 않았습니까? 또 그 형님이 또 가 있잖아. 네네. 왜 연락 안 해 자기? 아, 뭐, 뜬금없이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 다 된 다음에 가서 또 얘기하려고? 어? 다 그 다 된다. 딴 다음에 가서 하면 되지. 그렇진 않죠. 지금 유리하고 전화해도 저 전화 엄청 하는 이 아저씨. 전화 뭐라 그래? 한국말로 해. 한국말로 어. 하이.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 놀러 가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지. 하이 뭐 이러면서 놀러 가도 되죠. 그러면 네. 와 오를 거 아니야. 그럼 가서 네. 뭐 밥 한번 사 주세요. 그러고 첫날 마주 그래요. 뭐. 오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그러지. 그 형님이 그럴 분은 아니지. 어이 사장님 뭐 이러면서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메시지 네. 한번 넣을까? 네. 아 메시 무슨 메시 전화를 드려야지 비서실 통해서 이렇게 해갖고 비서실을 통해서 그럼 당연하지 핸드폰 번호밖에 몰라 나는 이 사람아 거기는 멀쩡한 회사인데 일사하면 그 인터넷 하면 자기가 30초면 다 나올 거 핸드폰으로 하면은 전화 받으실 것 같아 아 그래도 그런 게 아니지 아, 비서 통해서 하는 게 예의지 그런가 그렇지 뭐 애도 아니고 말이야 메시지 넣고 비서 통해서 한번 해야겠다 아 그렇지 네, 그래서 아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김익래 회장이 일단은 직접 그 현업에 복귀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키움증권이 이쪽에다 네. 승부수를 많이 띄웠다. 네. 다우그룹이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보게 되면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6월 달까지 결론을 내겠다라고 정부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두 개 정도 한다고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화장품하고 이런 거 쉴 때 핀테크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 해갖고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또 다우 기술이 뭐로 분류되냐면 네. 클라우딩 컴퓨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분류가 돼서 뭐 테마 쪽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왜냐면 그거는 저기죠 네. 그 하여튼 제가 말씀 저 보기에는 이번에 그 박근혜 정부의 최대 이권 사업이야 그거 그렇죠 최대 사업이야 최대 사업 네. 그래서 그걸 주목해야 되는 건 맞다 이렇게 일단 보죠 그러니까 그래. 그분이 산업에 복귀했지 몇 년 만에 아 그런가 네. 저는 그러면 약간 딴 얘기 좀 해드리면 요즘 미국에 가장 핫하는 거. 네, 해외에 있고 우리 시장에서 보면 지금 저는 그래요. 저는 시장에 뭐 자잘한 것도 팍팍 가고 이런 시장이 당분간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뜬금없지만 제가 하는 거야 결국 큰 해외 시장인데요. 저는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아까 핀테크도 하고 핀테크 때문에 엄청 기대를 했지만 녹은 게 바로 네이버랑 다음 카카오거든요. 네? 근데 완전 녹았잖아요. 녹았죠. 네. 한번 지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미국 애들이나 해외 애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것들이. 왜냐면 쉽게 얘기해서 메신저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뭐냐면 결국은 왓츠앱이랑 그 위챗이거든요. 걔네들이 다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라인에서 뭐 한다? 카카오톡에서 한다? 너희 하라는 거야. 너 하면 뭐하니? 우리가 그거 100개 다 한다. 네? 그럼도 끝나는 거야. 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생각 갖고 있고요. 핀테크도 저는 이게 그 우리나라 은행을 정말 따면 되는데 그냥 결제 이런 것들은 결제만 하는 거는 결국은 국경이 없어지고 이런 사회에서 결국은 그 어떻게 될건 페이팔이 됐건 뭐건 간에 큰 것들로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고 있어 솔직히. 근데 삼성페이 정도면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페이도 지금 뭐 아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쓰겠죠. 우리나라에선 그 뉴스 봤어요? 뭐요? 어저께 나왔던 뉴스? 뭐요? 삼성 아니면? 갤럭시 S6 판매 1000만 대 넘은 듯. 넘었다는 것도 아니고 넘은 듯. 신종균 사장인가요? 회장. 회장인가요? 삼성전자 회장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회장이 사장. 사장이죠, 사장. 회장님이 해드려야지. 아, 돈은 몇 백억, 500억, 600억? 200, 250만 원인가? 아, 그래. 또 그분이 기자회견 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아니, 그래서. 삼성페이 이거 깔리는 거야. 아, 근데 저는 그 삼성페이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성원 대표 혼나지. 이성원 대표 엄청 높게 봤는데. 아, 저도 딱 계속 보고 있고 왜냐면은 그 관련해서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기업이 안 빠지고 잘 버텨주고 있고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핀테크와 더불어서 어차피 핀테크는 어차피 되게 좀 러프한 개념이잖아요. 되게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전자결제의 어떤 편의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와 관련해서 결국 전자결제주는 일단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페이가 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1년 뒤, 2년 뒤에 지금보다 더 편한 결제를 할 수 있는 가입하는 것도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본다라면은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냉정히 얘기하면 삼성페이 있잖아요. 최대한 쓰면 아마 2천만 명 쓰겠죠. 우리나라 국민 절반 정도 쓴다고 보긴 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근데 언젠가 잘 많이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이번에 그 요코드 왔을 때요. 알리페이 다 받았거든요. 우리 웬만한 백화점이나 면세점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익숙해지는 건 맞죠. 근데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그 같은 뭐 핀테크는 다 맞는데 또 하나가 바로 대체에너지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리겠는데요. 특히 뭐냐면 이제 지난주 4월 30일 날이요. 그 엘런 머스크 회장이 저걸 발표했잖아요. 파워월과 파워테크. 파워월. 네. 근데 보면 이게 뭐 얼마나 돈이 든다 안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간단한 거거든요. 3천 불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면 물론 이제 이미 패널 같은 게 있는 사람 태양광 패널 있는 사람은 좋게 얘기가 되겠지만 얼마 할인 받냐면 기존 전기값보다 25% 싸다. 아주 단순하게 강조한 거거든요. 그리고 남는 전기를 여름에 낮에 모아뒀다가 밤에 쓰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 8시간 쓰는 거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나 했던 데 보면 이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걸 이제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태양광의 그 비즈니스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큰 어떤 설비 투자하는 애들 있잖아요. 태양광에 큰 그 발전소 차면서 엄청 크게 하는 짓는 애들 있고 또 하나가 그리드형이거든요. 분산형. 그러니까 집주마다 조금씩 갖다 놓고 그러니까 잘게 쓰자 이런 개념인데 그 소위 그걸 한국말로 분산형이라고 그러거든요. 분산형 시장이 앞으로 엄청 커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가. 그래서 분산형 쪽에 보면 네, 거고요. 특히 태양광 발전이 커지면 커질 때 가장 핵심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소위 저장 장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어떻게든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장이 뭐야?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 충전하듯이 충전 안 되니까 쉽게 해서 보조 배터리, 샤오미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보조 장치의 그 저장 장치가 핵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가 서로 맞물리는 거다. 맞물리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솔라시티가 하건 누간 간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상관없는데 해외에서는 그래서 기존 전기회사에서는 대형 악재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기존 큰 정규회사들은 악재가 될 것 같고요. 패널 생산하는 거나 패널이나 그런 관련된 거. 그럼 패널 하면 그래서 우리 KB증권인가요? KB증권이요? KTB증권이었나요? 결국은 네, KTB증권에 그 엘런 머스크가 그 하는 것은 결국 폴리시크로라도 호재라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그럼 어느 정도 도대체 미국에서 태양광이 늘어나겠느냐 이걸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걸 확실히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요, 제일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발전소의 용량이 컸던 거가 그 저거예요. 물이에요, 물. 수력인데요. 물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의 물 수력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2011년에 보면 캘리포니아에서요 40%가 수력 발전이었거든요. 2014년에 17%대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이 하는 건데 이제 캘리포니아 워낙 그 황량한 데 바람이 불기 때문에 풍력 발전이 계속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제일 빠른 속도로 하는 게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엘런 머스크가 얘기한 거 향후 5년 안에 낮 시간 있죠. 낮 시간. 낮 시간의 경우에는 그 에너지 생산의 최고력을 57%를 이 태양광이 차지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아서 예, 써야 된다. 밤에. 그냥 여름에 모아서 쓰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름에 많이 모아서 겨울에 쓰거나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거는 결국 태양광이랑 이쪽으로 보면 리튬이나 뭐 이런 쪽이 있잖아요. 그거의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비가 떨어지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자꾸 우리나라만 봐선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거가 네이버랑 그 네이버랑 다음이 잘 안 되는 거가 외국인들 보기에는 그게 보다는 나 그거 살 돈 있으면 저거 산다는 얘기거든요. 위챗이나 그 왓츠앱이나 보는다는 거고요. 결제한다 그러면 결제 우리나라에 결제 관련이 있지만 지금 온통 관심은 페이팔 나오면 페이팔 사겠다는 애들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앞으로 시각을 장기적으로 보면 뭐 단타하는 분들이야 워낙 뭐 이것저것 하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하여튼 글로벌한 시각. 그래서 글로벌한 시각에는 역시 계속 말씀드리면 대체에너지랑 물이랑 이런 것들이 엄청 핫하다 지금. 그래서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별로 관심 없지만 ESS 시장이 엄청 커질 거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쓴다고 여러분들 깔보다간 틀린다. 그래서 당연한 거야. 삼성 SDI나 LG화학 보면 대한민국의 ESS 시장 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네. 뭔 소리야 또.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미국이나 특히 그 중국 그리고 특히 인도가 태양광 시장 엄청 크고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봐서 결국은 ES 태양광의 발전이 집집마다 들어가는 그리드성 분산형으로 들어간 거고 분산형의 확대는 ESS랑 같이 맞물리는 거다. 그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계속 관심을 가지시라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잖게. 예, 김성환 씨 요새 어디 선방이나 갔다 왔어요? 아 이번 주는 뭐 계속 시장이 변동성이 커서 아, 노는 날 이틀이었었나 있었고. 예, 네. 그래서 뭐 탐방 아직 못 갔고요. 네. 예, 지금 일단 시장이 조금 차분해지면은 네. 그때 좀 이제 한번 가볼 생각이고요. 근데 지금 결국 코스닥 시장 특히나 중소형주 위주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좀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은 돼요. 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심플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플한 거 좋죠. 어차피 그동안이 네. 성장주가 갔었고 실적에 대한 것보다는 성장 꿈을 가지고서 먼저 간 종목들이 많았다라면은 네. 이제는 진짜 숫자가 잘 나온 기업들을 보면은 좀 더 좀 심플해지고 전략을 네.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실적 발표한 기업도 있잖아요. 네. 예, 그 중에서 좀 땡기는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와이솔입니다. 네. 와이솔 얘기했던 건데? 제가 저 와이솔. 제가 저번에 얘기했나요? 아닌데. 아니 얘기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얘기한 거. 네. 예, 저 와이솔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와이솔 1분기 실적 나왔는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네. 예, 상당히 잘 나왔고, 근데 저 이게 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게. 1분기 실적이 약 71억 4,500만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91%의 급증을 했어요. 네. 매출액도 52%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78%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1분기가 비수기라는 거예요. 네. 비수기에 이 정도 실적 나왔다는 것은 결국 2, 3분기까지는 4분기는 뭐 셋업체 쪽에만 그렇지 그 소재나 이쪽에는 좀 비수기 때문에 2, 3분기까지는 네.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꾸미고 뭐고 자식이 관해 네. 이건 숫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구간에서 상당히 좀 먹어줘야 된다. 예, 먹어주는 기업이 네.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이를 좀 감지했듯이 외국인한 기관인 4일 연속 오늘 포함해서 뭐 네. 쓸어 담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차트도 중요하고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또 수급도 상당히 좀 무시를 못하거든요. 무시 못하죠. 그 제가 지난주인가요? 3주 내에 있던 게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네. 그거 오늘 코스닥 시장 2% 무너지는 와중에서도 안 무너지고 지금은 4.5%인가요? 또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런 주식이 내일 무너지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겠지만 그게 뭐냐면은 네. 이게 숫자도 나와주면서 네. 갑자기 수급이 확 몰린 종목도 있어요. 요즘에. 네. 좀 된다? 나온다? 하는 네. 종목들 갑자기 수급이 몰리면서 네. 그 잘 버텨준 종목들이 있는데 네. 이것도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이소도 그렇고 단순히 끝만 가지고 가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이런 그렇죠. 것들은 네. 실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들 종목군들 쪽으로 이제 시장이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와이소 같은 경우도 소우필터 만드는 회사인데 네. 결국은 저는 이제 더해서 핀테크와 더불어서 아직까지 제대로 한번 또 테마가 부르지 않는 것 중에 사물 인터넷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사물 인터넷이 아마 다시 그다음 화장품과 맞아요. 중국 예. 소비 이어서 아마 한 번 더 핀테크 엮어서 한번 또 새롭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사물 인터넷의 대장주면은 미국의 시스코 시스템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스코 시스템즈와 협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 와이소라고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래서 또 싸기도 하고 네. 실적 대비해서 싸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들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추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뭐 당장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기존의 대장주였던 중국 화장품을 버리면 안 됩니다. 네. 중국 화장품은 우리가 네.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설픈 종목들 빼고는 어느 정도 조금 나와주는 뭐 제로투세븐이나 이들 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관들도 좀 이제 슬슬 이제 가격대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니까 한 3일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모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이 중국 화장품주들이 고점을 갱신할 것지는 이제 좀 가봐야 되는 문제지만 일단은 고점 대비 거의 30% 40만 원은 50%까지 조정이 나온 것도 있어요. 이들 종목들에서도 뭐 단기적 관점으로도 일단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화장품 그렇고요. 그 또 마감하기 전에 그 뭐야 그 일주일밖에 안 됐고 인터넷 쉬었는데요. 그 고객분들 엄청 불안해하지 않아요? 지금 그 시장이 갑자기 급락세로 돌아서서 그렇죠. 어떻게 지금 대응했는지 고객분들 네. 어떤지 좀 진솔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당연히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수익률 자체는 뭐 시장보다는 좋지만은 그래도 네. 같이 작아진 건 사실이고요. 네. 물론 그런 와중에 똘똘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늘 중에 하나 또 상한가 들어간 것도 있었고 오늘 상한가 들어간 게 있어요? 예. 네. 뭔데요? 그 성창기업 지주라고. 네. 그 자산가치 주거든요. 그리스토 네. 같은 경우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제가 편입을 시켰는데 네. 당연히 또 시장 오늘 급락하는 와중에 상한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또 결국 좋은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네. 또, 네. 또 이제 답을 주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상황에는 솔직히 뭐 그 시장이 한창 올라갈 때보다는 네. 좋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려할 때에서 중요한 게 저희들이 엇박을 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괜히 이럴 때 막 막 고객들이 괴롭 뭐 그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렇게 휘둘리거나 걱정을 하면은 다 같이 이제 망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럴 때에서 저는 이제 엇박나지 않게 네. 관망할 건 관망하고 네. 진짜 약할 거는 시장 다 떨어질 짜증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시장 급반응 나오거나 그러면은 네. 그때 같이 못 올라가는 것들 네. 좀 덜어내고 네. 다시 한번 포트를 재편입해서 또 이제 5월 장세를 좀 맞이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그 2부는요 특집으로 또 중국 얘기하는 때 다시 어떻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 종목 시즌 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